계속 올랐지. 정상까지 많은 실은 보란 듯이 I always win. 강한 마음이 중요하지. 미래는 도망가지 않아 내가 놓기 전까지. 다름다림다 걸어마자고 여기저기로 다름다림다 우리들의 경제를 높이로 다름다림다 또 다른 세계 나가자고 이 리듬에 맞춰 Say say say say 영웅 본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 자세 힘을 타고 쓰러져도 포기 모르고 난 뛰는 중 낯이 된 것 같아서 노공 마치 뛴 것 같았어 놓고 마치 뛴 것 같았어 놓고